우리나라에서 성중앙기관 종무원들과 각지 공장기업소 일꾼들 근로자들이 감을 피해마귀에 떨쳐나섰습니다. 감을 피해가 심한 황해남도의 협동볼들에 나간 금속공업송, 채취공업송, 국토환경보호송, 로동송, 국가해사감독국을 비롯한 성중앙기관들에서는 물주기를 전격적으로 벌리는 것과 함께 양수기, 분무기 등 많은 설비들과 자재, 후방물자들을 지원해서 농업근로자들을 거무해 주었습니다. 개성시의 협동농장들에 나간 철도송 대외전람 천국을 비롯한 송중앙기관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여러가지 물운반 수단들과 이동식 소형 양수기, 분무기 등을 적극 이용하면서 감을 피해를 막는 데 기여했습니다. 단천지구 강읍천국과 평양 3.16 전선공장을 비롯한 각지 공장기업소의 노동계급도 감을 피해 막기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제때에 생산 보장하고 있습니다.